닥터 스테판 7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닥터 스테판이 7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히 정세 진단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 닥터니까 진단부터 잘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고. 네. 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며칠 사이에 크게 정세가 달라질리는 없고요. 이 기회에 이제 70회고 하니까 전반 정세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3대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 유라시아 포위한 형성, 다 성자로 끝나는데 이런 미국의 3대 전략이 매우 거칠게, 조급하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근거 중 하나가 7월 초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네. 그리고 바로 아베가 호주로 날아가서 스텔스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코리아의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은 한마디 비판도 못하죠. 네. 네. 그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국방부 장관이 만났는데 7월 1일 아베가 결정하는 그 순간 합참의장들이 미국에서 만났죠. 미일남 국방부 장관 또는 합참의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구나 7월 11일 조지 워싱턴호 미 핵항모 타격단이 남코리아 수역에 들어오고 남해안 등지에서 미남 합동군사연습을 벌인 뒤 제주도 밑에서 미일남 3국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이죠. 네. 이것은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8월 달과 9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갑자기 이런 훈련을 잡게 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이 삼각군사동맹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네. 무릇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그 교리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바마가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때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를 다시 복구하고 1992년에 상원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미군 기지가 철거됐는데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베트남에서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그런 방향에서 캄남만에 미군과 러시아의 군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유라시아 포위한 형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남부아시아의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 상대적으로 친북적인 정권들을 전복시키고 친미적인 정권으로 바꿨죠. 네. 네. 그리고 태국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의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야 잘 알려져 있고 키르기스탄에서 미군 기지가 있었다가 최근에 철거됐지만 그 영향하에 있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친러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전복시켰죠. 여기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자치주들도 같은 결정을 내리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말레이 항공의 친러 지역 상공에서의 격추가 있었죠. 네. 그리고 몽고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중러를 이제 미국이 포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핵심에 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형상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동심원으로 보면은 가장 안쪽에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이것을 감싸면서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가장 외곽의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적 범위의 나토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아무리 달러라는 기축 통화에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발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브릭스가 뭉치고 최근에 습금평과 푸틴이 동시에 브라질을 방문해서 브릭스은행, 즉 NDB 신개발은행 창설을 합의하고 나아가 쿠바까지 들러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NDB는 명백히 IMF에 대한 대안이죠. 진보적인 대안은 아닌데 어쨌든 IMF의 약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미국의 공화당에 민주당이 있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대비해서 AIIB라고 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MBD도 상해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마치 미국의 워싱턴 뉴욕이 있다면 중국의 베이징 상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경제 패권은 심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치 공화당 민주당 양쪽을 조종하고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대자본의 전통적인 방식처럼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응하는 브릭스 체계를 강화해서 역시 양쪽을 조종하고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비해서 유럽을 그렇게 이용했는 양쪽 제국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를 하나로 묶고 여기에 브릭스를 만들어서 대치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패권이 뚜렷하게 균열이 가고 있는 조건에서 배후 조정 세력으로서 유대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의미의 대안은 아닌 거죠. 그것은 최소 알바와 같은 체계는 돼야 됩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공정무역의 체계가 돼야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정무역의 기초도 역시 이북과 같은 자립경제가 각 나라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공고한 것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립경제에 기초한 공정무역의 체계만이 진정한 의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자 미국은 군사적으로라도 패권을 유지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3대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당연히 작용이 있음 반작용이 있는 법, 북중로가 단결하고 있고 중동과 라틴에서도 반미 반제 투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양익측, 양날개, 양팔의 관계로 되고 있고 중동에서 이란과 라틴에서의 쿠바가 북의 양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과거 90년대 초에는 북이 정말 고립무원의 조건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단신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소련 동구가 무너지고 중국마저도 자본주의적으로 전환하고 베트남도 그 길을 따르고 쿠바는 저 멀리 있고 쿠바 스스로도 너무나 어렵고 이런 조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993년, 94년 1차, 98년, 2000년 2차, 2006년, 2007년 3차. 이 3차 때부터는 극동과 중동이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98년부터 약 8년에 걸쳐서 북이 이란에 지어준 국방공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네. 그리고 08년, 09년, 그리고 12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4차에서 5차. 그런데 지금 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에서는 극동과 중동 간의 연관으로만 보면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3대 전략에 의거해서 북이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란을 통한 중동, 뭐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지금은 집권세력이 된 이라크의 마흐디 민병대 이런 세력들과의 군사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제적인 반미반제 무장투쟁의 공동전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라틴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쿠바가 있죠. 북은 1962년 카리브해 위기 때 대사관 직원들이 쿠바 군복을 입고 기관단총을 들면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면 함께 싸우겠다고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의 양익측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밀남 삼각군사동맹을 해고하는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포위한 형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동에서만 해도 미일남과 북중로가 과거 냉전처럼 신냉전 구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라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일본군 재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던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러시아도 사실 일본과 러일전쟁을 치른 나라 아닙니까? 1905년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코리아 정세, 남코리아 정세를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코리아 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맞고요. 그건 조지 워싱턴 미 핵항모 타격단이 남코리아에 들어오면서 더욱 첨예해졌고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벌어지게 되면 또다시 상반기 키르졸브 독수리 맥스선더 합동군사연습 시기를 능가하는 그런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북은 이미 6월 30일 국방위 특별 제안을 통해서 운명적인 7월을 경고했고요. 실제 7월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스금평의 남코리아 방문도 그랬고요. 아시안게임 북측 참가 선수단 응원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과 남, 남과 북의 회담이 결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일 간에는 북일 회담의 결과에 맞게 관계가 개선되고 있죠. 그러나 북남 관계, 남북 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남코리아에서 7월 22일 동맹 파업이 서울 3만, 전국 7만에 10만의 노동자 결집, 노동자 투쟁으로 성사가 됐죠. 네. 아, 이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30 재보선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알려진 소식인데 동작을 해서 기동민 후보가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면 사퇴했죠.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가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를 지지하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후보 또한 노회찬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나경원과 노회찬의 대결이 막상막하인 조건하에서 만약 노회찬이 김종철 득표율만큼 졌다면 노동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야권 단일화의 흐름은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막판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9-6 정도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원래 새누리당이 10곳,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 통합진보당이 1곳이라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민생 참사, 남북관계 참사, 온통 참사밖에 없는 참사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이른바 정권을 심판하는 데서는 매우 부족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730 재보선이 박근혜 새누리 정권, 이른바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기계가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 네. 북이 어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8, 9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경고했습니다. 23일 북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17차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김정은 제1비서가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할 남자 축구 대표팀 검열 경기를 직접 지도했다는 소식이 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북 선수들이 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며 체육인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결의에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담화에서 온 결의는 확고한 통일 의지와 숭고한 민족애를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면 온 결의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남측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려는 북측의 진정 어린 경기대회 참가 의사에 대해 의심을 앞세우지 말고 적대관념으로 재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시안게임 참가 축구팀을 이제 야간에 관람한 거예요. 이제 검열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지도라고 표현했는데 김정은 최고 리더가. 네.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건 북의 군대와 인민들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되게 그 축구 경기를 지도했다는 게 되게 좀 되게 새로웠습니다. 예. 그 남측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선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방금 그 실무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 신성한 스포츠 경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북남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 이런 요지에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의 이제 담화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네.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선함이 있죠.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만큼 북남관계 개선에 애쓰고 있구나. 그것은 올해 국방위 1월 달에 중대 제안, 6월 말에 특별 제안을 통해서도 확인됐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월 달에 고위급 접촉과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네. 네. 이 이상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8, 9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벌어지기 직전, 7월에 조지 워싱턴의 미 핵항목 타격단이 들어와 있는 조건에서도 이러한 실무회담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니 2월 말에 키리졸브 연습 직전에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8, 9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이루어진 직후에 아시안게임의 북의 선수단 응원단 참가가 왜 거짓이겠어요? 네. 직전에도 이루어졌는데 직후에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중대 제안과 이상가족 상봉은 6월 말 특별 제안과 아시안게임 참가까지 염두에 둔 그런 행보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거죠. 사실상.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특별히 강조하고 한 달에 걸쳐서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렇게 부각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시안게임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의 진정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년사에서부터 올해 아시안게임 참가를 예견하고 있었고 1월에 중대 제안, 2월에 이상가족 상봉, 6월 말에 특별 제안, 9월에 아시안게임 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키리졸브 연습 전에, 을지 프리덤 연습 이후에 그 전에 실무회담하고 이런 파격적인 행동까지 보이면서 말입니다. 물론 8, 9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과 2월부터 4월까지의 키리브 독수리 맥선던 합동군사 연습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3대 전략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파 나토 결성이나 유라시아 포위안 형성이라는 3대 전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부터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말과 7월 달에 북이 전술 로켓 탄도 전례 없이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김정은 최고 리더가 2월 달에 제8차 사상일군 대회에서 강조한 문구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운을 띄우고 그 띄운 운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일관된 원칙으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기치인 위대한 변혁의 해라든지 지난해의 거창한 창조와 변혁 아니었습니까? 지난해와 올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단어는 변혁입니다. 변혁은 혁명이고 그 범위 안에는 전쟁까지 포함이 되지요. 혁명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래시계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볼록한 부분은 항쟁 가능성과 전쟁 가능성이고 오목한 부분은 혁명 가능성인데 코리아 반도는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항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지금 상황이 있다. 6월까지 항쟁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7월부터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물론 7.2 동맹 파업이라든지 8월 달에 철도라든지 보건 쪽에 전면적인 파업이 예견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형화, 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정말 마주 달리는 기차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쟁 정세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측에서 항쟁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유지되고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전략에 따라서 상전 미국을 추종하고 파쇼적인 아베 못지않게 파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매우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로 이른바 2기 내각,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만큼 북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최후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월 초에 벌어진 섬 상륙 훈련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언제든지 서해오도를 점령하겠다라는 노골적인 의사의 표현이고요. 전술 로켓 탄들은 전부 미 핵항모 타격단이라든지 일본 열도라든지 나아가 괌도 하와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지만 잠수함이 근처까지 가서 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500m짜리 김일성 함이라고 불리우는 잠수함이 공개된 것은 미 본토 타격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의 한 축으로 보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를 겨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망망대해는 태평양을 말하는 거죠. 네, 태평양 그렇죠. 동쪽과 남쪽에 있는 그 본토들이 북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첨단전이에요. 잠수함이 슈퍼 EMP를 그 상공에 날리기만 하면 미 본토마저도 완전히 암흑천지 아비규환이 되는데 호주 뉴질랜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만큼 미국으로서도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궁여지책으로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을 새롭게 묶는 체계를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밀남 삼각군사동맹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라든지 그런 것이죠. 과거 냉전에는 안주스 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쪽에. 네. 그런데 이 둘을 묶는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바마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바마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부시의 전쟁을 반대하면서 당선됐는데 오바마는 부시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북의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해서는 남측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대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회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북은 항상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올 때는 저렇게 하는 북의 표현들에 의하면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치는 그런 방식의 대안을 갖고 회담해야 합니다. 그런 원칙과 방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일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가 달랐던 남측의 회담 태도도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오전에 좋았던 분위기대로 됐으면 원래 의도하던 대로 됐을 것이고 오후에 남측이 결렬하자고 나오면 역시 그에 맞게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맞대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이 중대전이다, 특별전이다, 이상가적 상봉이다, 아시안게임 참가다 라고 하는 것, 심지어 축구경기 검열제도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은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명분 축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평화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은 결정적인 군사 공세를 취하기 위한 명분 축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남이 받을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북의 또한 일관된 입장이고 진정성 있는 방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군사적 긴장이 급 고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죠. 운명적인 7월에 남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카드를 다 준비해놓고 박근혜 정권에게 선택권을 주어진 거나 다름없겠네요. 그렇게 줬는데 박근혜 정권이 평화가 아니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거죠. 예, 그렇죠. 운명적인 7월에 전쟁이라는 선택, 그런 운명의 길을 가겠다고 한 거죠. 다 예상한 겁니다. 네. 아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매우 높다고 봤겠죠. 그러나 희박한 가능성이 남아 북남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명분, 어떻게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보자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이고 모습이죠. 이것은 코리아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조국 전선의 성명이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걸 어제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그런 평화적인 공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또 그런 공세들이 남측의 거부로 무산되면 무산될수록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어제 7.2 동맹파업 때 서울 3만, 전국 7만 해서 총 10만의 노동자들이 집결해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과 올해 초 10만 총궐기, 10만 국민파업이 계승되며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겐 치명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4시 반 서울시청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 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전국 약 10만에 이르며 서울 광장에는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국민살인 정권, 무책임, 무능 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즉각 폐기, 건설현장 법 제도 개선,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모든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탄압 중단, 살인적인 세계 최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연맹별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만료된 22일 의료 사용화 추진을 반대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후 동대문 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오늘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하고 영리자본이 병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2일 0시를 기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건설 현장을 바꿔야 노동자 서민이 산다는 대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오후 3시 반부터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였는데 이날 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힘을 예. 느낄 수 있죠. 예.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1년에 700여 명, 하루에 2명 이상 죽어가는 건설 현장은 세월호와 똑같다며 예. 시민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정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한다며 성토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세월호다라는 민주노총 노동계의 그 절규가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이어 금속노조 또한 22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1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인담약 쟁의조정 절차 및 파업 찬반 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 산하 146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7월 14일부터 16일에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재적 대비 87.3%의 투표율에 투표 조합원 대비 87.2%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예, 찬성률이죠. 네. 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월급제로의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산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 임단투 4대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금속노조는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금속산업 사용자 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8월 중순께 15만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대차 지부도 쟁행위 조정 신청을 거쳐서 8월 중순 파업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어서 향후 금속노조의 파업에 완성차 노조도 결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철도노조 재파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노조도 노조에 대한 탄압, 코레일의 탄압으로 철도노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예. 뭐 불가피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파업으로는 좀 내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보건의료노조도 이제 8월 말에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실제로 7월 22일 동맹파업은 마치 유월항쟁의 60선언과 같은 총파업을 예고하는 8월 달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는 물론 그것은 8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 기간에 벌어짐으로써 이런 미국과 남코리아 군대가 북을 겨냥하면서 무시무시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게 되면 노동자를 위축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코리아 반도의 특수적인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북의 이른바 성군혁명 노선이 남의 변혁과 항쟁에 적어도 미국과 남코리아의 군사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해지는 압박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말을 길게 까다롭게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남코리아 군대를 북이 상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코리아의 노동자 민중들이 정권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가장 위협적인 것은 광주와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항쟁의 시기에 군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당시 엔터프라이즈 미 핵항모 타격단이 전두환 정권을 밀어주면서 북을 견제했지 않습니까? 네. 북의 군대가 개입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견제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인 것이죠. 이 점이 매우 주목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총파업의 흐름이 6월 달을 절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역시 남코리아 진보운동, 변혁운동의 선봉에 섰던 3대 주력군의 하나인 청일학생 운동이 학기 중이냐 방학 중이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7, 8월 휴가철 아닙니까? 날씨도 무덥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6월이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6월 10일도 그렇고 6월 15일도 그렇고 그 이전에 5월 18일, 5월 1일 메이데이, 또 4월 19일 제가 역으로 짚었습니다만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폭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7월, 8월의 위험천만한 전쟁 정세,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세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노동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 이런 광범위한 노동 대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직 정치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되죠. 네. 그걸 민주노총 지도부가 잘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랬다면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이고요. 마치 2월 말 그 엄동설안에 10만의 국민 파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전직 지도부가 단식 농성까지 하고 현직 지도부들과 함께 전국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조직 정치 사업을 한 성과 그런 성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사업 작품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분열해 있고 또 육사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가 또 한편으로 청년학생운동이 과거 전성기에 비해서 100분의 1, 수백분의 1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총체적으로 제6월 항쟁을 폭발시키지 못한 주체적인 원인이 아닌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학생운동이 아직 힘차게 전진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노동계가 일어서며 동맹파업을 하고 총파업을 지향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를 선명히 내걸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동맹파업 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제일 먼저 앞세웠던 게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예, 지난 6월 28일 때도 노동계는 정권 퇴진 투쟁 구호를 내걸었는데 예. 각계각층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함께 모인 민생대회에서는 제2차 시국대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걸지 못했죠. 네. 많이 분발해야 된다. 진보적인 대중단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투쟁하는 민중들의 자주적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지도 세력들이 대중을 추수하고 있다. 뒷공무니를 따라가기 급급해하고 있다. 이런 감을 받습니다. 네. 하나만 더 강조하면 사용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이른바 정권, 미국뿐만이 아니라 외래 독점자본품이나 국내 매판자본을 대변하는 그런 정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철도노조와 보건으로 노조가 사용하를 반대하는 파업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마주 달리는 기차의 형국이 된 것입니다. 네. 네. 충돌이 불가피하고 어느 한쪽이 파국을 맞게 되겠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노동자 민중이라고 하는 세력은 일시적으로 곡절은 겪을지언정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거의 모든 삼별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지향하는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고 오늘이 바로 세월호 참사 100일인데요. 네. 촛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지난 네. 토요일에도 1만 5천 명이 모였죠.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 세력들의 투쟁도 힘차게 타오르고 있다. 노동 계급의 투쟁만이 아니라 중간층의 투쟁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투쟁이 정확하게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고 있어요. 네.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정권 퇴진구호가 빨리 나왔고 레임덕도 빨리 오고 북으로부터도 가장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정권이죠. 그리고 너무 무능해서 무능 정권이라고 불리고 참사가 너무 많아서 참사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이 과연 오래 가겠는가? 이미 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선거 결과로는 충분히 그 민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이른바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야권이 분열돼 있거나 역시 못지않게 무능해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가 잘 안 될수록 국민들은 항쟁의 마당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로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의 파업과 시민들의 촛불은 박근혜 정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정권 퇴진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 동작을 해서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고 노회찬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야권의 수도권 연대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동작을 후보가 22일 단일화 불발 시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야권 연대를 전격 제안했는데요. 그렇죠. 그게 먼저 시발이 된 거죠.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되는 데서는 먼저 노회찬 후보의 24일까지 되지 않으면 노회찬 자신이 사퇴해서라도 후보 단일화 하겠다. 네. 라고 선언한 것이 컸죠. 예.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가 24일 오늘 후보직을 사퇴하고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동작에서 노회찬 후보께서 제 몫을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잘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그릇을 보여줬고요. 먼저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면서라도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24일 못 박으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발언한 만큼 그의 호응에서 기동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 밀리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사퇴해서 사실상 후보 단일을 이룬 거죠. 사실상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이유는 아직 김종철 후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유선희 후보, 통합진보당 후보가 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물론 내일 2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노회찬 후보와 김종철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도 필요하죠. 그것은 노회찬 후보가 기동민 후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는 김종철 후보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선희 후보가 김종철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김종철 후보가 그 힘까지 모두 모아서 노회찬 후보한테 실어준다면 합리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을 워낙 마녀사냥해서 종북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색깔 공세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빌미도 없지 않은 거거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선희 김종철 후보가 그냥 전격적으로 기동민 후보처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네. 또 나름의 고충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동작을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나경원이라고 하는 과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붙었던 또 여당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패퇴시켜서 다시는 이 정치권의 고개를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돼야 박근혜 새누리당 측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가 잘 돼야 수도권으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야권 연대는 지금 선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수구 보수 언론들이 그 부분을 계속 싸잡아 매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해서의 전격적인 후보 단일화의 흐름이 형성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빨리빨리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사전투표부터 해서 무효표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네.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경기하고 부산에서 1%대 안팎의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 그때 통합진보당 후보가 진작 사퇴했다면 그래서 사전투표를 비롯해서 무효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이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전멸할 수 있다 이런 각종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위기의식이 컸죠. 예. 심지어 순천에서도 이정현 후보에게 새누리당 후보가 밀리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돼서 되게 충격이 컸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 손학규, 김포에서 김두관도 밀리는. 예. 호남은 좀 충격적이죠. 예. 그런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호남에서는 워낙 그 정당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그렇죠. 지난 부산 때처럼 예,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손학규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예.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가능한데 예, 김두관 후보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워낙 그 왜곡이 심하고 그 결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동작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든 후보 단일화 돼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분위기면은 전혀 양상이 다르다. 거의 지금 또 따라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는 여론조사보다 당연히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야권이 단일화돼도 진다 이런 식의 패배주의적 관점은 정말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정말 각성해요. 이번에 선거 결과 좋지 않으면 정말 지도부 다 사퇴해야 마땅할 겁니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물론 그 새누리당의 문제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야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 소극적인 그런 태도들은 이건 뭐 통합진보당의 종북 세력 촉결 소동의 색깔 공세에 말려 들어가면서 야권 연대를 깨버리려고 하는 수구 여당의 이간책에 완전히 놀아나는 그런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정의당하고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자기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면서 어쩔 도리를 몰라 하는 지도부 아무런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전략공천이라 하는 것들은 껌껌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사실 이번에 동작도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무리하게 좀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기동민 후보의 사퇴가 더 빛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선거 결과 잘못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무조건 사퇴해야 됩니다. 예. 아휴, 정말 끔찍해요. 내 지난 과정 내가 생각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선거 전이니까 좀 참고 좀 고무적이고 격려하는 방향,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노동계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가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정말 전략적으로 크게 보면서 단결하고 연대하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될 판에 자꾸 분열하고 서로 견제하고 작은 것을 탐하고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딱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이른바 정권, 참사 정권의 숱한 참사, 숱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국면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항쟁으로 추동하고 있지 못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항상 주체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국제뉴스 사이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말레이 항공을 격추했다는 네 가지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국제뉴스 사이트 글로벌 리서치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영공에서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항공 관제 당국은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에 애초 제출된 비행 계획에서 고도를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18일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해 3만 5천 피트로 비행한다는 비행 계획을 제출했으나 우크라이나 항공 관제 센터에서 3만 3천 피트로 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비행을 3만 2천 피트로 금지하고 있는데 제출된 고도에서 2천 피트를 낮춰 무리하게 제한 고도에서 1천 피트만을 상향해 운행하도록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정말. 이건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둘째, 우크라이나 전투기 두 대가 사고기 인근에서 비행 중이었다는 증거도 제시됐는데 자신을 키예프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페인 관제사라고 밝힌 한 관제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고 영공 현장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이외에도 두 대의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날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예. 그리고 전문가고요. 이 정도 전문가의 증언이라고 하면 러시아라든지 여러 당국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네. 그때 당시에 두 대의 전투기,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행기가 날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격추시킨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혹을 낳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친러 지역에 있는 자치정부들이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예, 이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루간스크주 공보실에서 발표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셋째, 당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비행 경로는 일반적인 비행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7일 이전 10일간 말레이시아 비행기의 정규 비행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남동 방향으로 걸쳐 있는데 이 비행로는 17일에 변경돼서 동부 전쟁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영공으로 조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객관적인 거죠.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왜 더 위험한 곳으로 항로를 변경하도록 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의혹을 낳는 거죠. 예.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다 좀 본질이 비슷한 사건들입니다. 예. 글로벌 리서치는 이에 대해서 그 비행 경로를 변경한 명령은 유럽 항행 안전기구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비행사는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경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넷째, 우크라이나 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피격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러시아 관영통신은 러시아는 21일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우크라이나 육군의 자주포 중거리 지대공 구크 미사일 시스템의 작동 영역 내에서 추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군 참모 작전국장은 우크라이나가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현장 인근에 루간스크에 있는 북서부 쪽 약 8km 떨어진 지점에서 북크 대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었다며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항해 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는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러 지역의 자치 군대의 북크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됐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장인데 네. 러시아는 그 반대로 친러 자치주 인근에 이런 미사일 부대들이 갑자기 배치되면서 그곳의 북크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주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상공에서 말레이 항공이 격추된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친러 자치 정부의 군대의 소행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작극,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의 조종 또는 방조에서 저질러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합리적 의혹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33년 라이프치히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출신 공산주의자가 근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조 중에 자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잡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독일에 와 있던 불가리아 출신 공산주의자 드미트로프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꼬민테른의 동구 지역을 지도하기 위해서 와 있다가 잡힌 거죠. 그때 당시 국회의장인 괴링이 이 방화 사건을 듣자마자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다 라고 단정 짓고 당시 그 선전상 괴벨스는 그날 일기에 하늘이 준 기회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괴벨스가 아이디어를 내고 괴링이 협조하면서 나치가 자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사당 방화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 반박, 합리적 반박을 정말 잘한 거예요, 드미트로프가.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다 무죄가 되고 그 법정에서는 그때 또 내무국을 대표해서 괴링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좀 시원찮은 친구예요.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런 친구가 이제 드미트로프와 대제신문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나치의 소행이라는 것이 입증돼 버렸어요. 오히려 법정에서. 예. 그래서 드미트로프는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면서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각이 됐죠. 후에 소련으로 가서 코민테른의 사무국을 계속 총괄하게 되고 1935년에는 그 유명한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국제적인 반파시오 민주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방침을 발표하죠. 스탈린과 드미트로프가 제기한 이 노선이야말로 2차 대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반파시오 세력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동구의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전기를 만든 탁월한 노선입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공산당, 급진주의자 세력이 인민자선을 형성해서 파시오 세력과의 선거 투쟁에서 승리하죠. 독일하고 이탈리아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비록 그 정권이 단명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반파시오 인민전선의 성과에 기초해서 레지스탕스가 결성되고 결국 최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건 선거투쟁에서는 사회당이 주류가 되고 무장투쟁에서는 공산당이 주류가 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파시오 민주전선은 당시 조선과 중국에서는 민족해방통일전선으로 보다 폭이 넓혀지면서 일본 공국주의 파시즘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중요한 조직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이후 코리아 반도에서 특히 남해에서 반파시오 민주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나아가 반미국 통일전선 형성하는 데서도 바탕이 되죠. 예. 다시 돌아가서 1933년 라이프치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처럼 2001년 9.11 사건도 자장몰약극이고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 항공 피격 사건도 자장몰약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87년 대선 전에 칼기 폭파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됐죠. 네.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북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믿지 않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작의 냄새가 난다. 물씬 난다. 네. 어떻게 7월 달에 갑자기 조지 워싱턴 미 핵항모 타격단이 코리아 반도 수역에 들어와서 미일남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미일남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면서 학살 수준으로 지금 700명이 넘습니다. 희생자가. 네. 그러던 판에 때마침 이 사건이 터지게 해서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사건들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격추 사건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포위한 형성 전략이 급가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러시아를 고립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정세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라 취약성의 표현이다. 그만큼 궁지에 몰려있다. 네. 미국의 경제 패권의 균열이 가는 것처럼 군사 패권도 위태로운 조건에서 이런 무리한 방법까지도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중동, 동구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 인류가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 반전 반제 투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회는 일취월장이에요. 고무적입니다, 역시. 예, 감사합니다.